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지난 시간에 25절 하반절 25절 하다가 다 못 끝냈죠. 그죠?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러 하셨으니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피 내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랜만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떡을 떼는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저희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피 흘리는 피 그러니까 피 흘림 그것이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될 것을 잔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보여준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이제 이 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은 또 하나 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피를 모두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생명이 모두 빠져나간 것,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가 동시에 또 하나 그 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피와 나누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누어질 수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면에서 이것은 생명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떼면서 특별히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떡을 받을 때와 똑같이 이 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비적인 연합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잔이 제자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피라고 말씀하신 이 잔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의 피와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 포도주로 말미암은 피와 그리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피를 나눌 수 없게끔 되어버린 그러한 생명적인 연합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이렇게 잔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해내시고 그 구속해내신 그 구원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되게 묶어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떼어놓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갈라놓을 자가 없는 생명적인 연합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가장 장엄하고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잔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냐 몸이 아니냐 진짜 살이 되는 것이냐 피가 되는 것이냐 혹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단지 기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기념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실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찬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찬을 받을 때 말씀드린 이 성찬의 모든 의미는 우리가 알 뿐이지만은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을 하는 그 시간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도 그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거룩한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죽음의 의미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놀라운 사실들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생생한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떼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다시 사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그리고 감화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성령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람이 허공 중에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지루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앞에서 집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인도하는데 뒤에서는 하품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꼭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설교와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찬을 떼면서 감격할 수 없는 것이죠. 깨달음이 토대가 되지 않는 성찬은 깨달음이 없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잡지사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라 그 책을 출간한 기념으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고 한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온 어느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가 막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라 하고 책이 나왔더라면은 그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텐데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 다음에 십자가를 경험하라 하고 책을 내놓으니까 마치 거기에 불꽃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받아들였어요. 정확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불꽃 같은 삶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꽃 같은 생애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나타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오늘 낮에 우리 이 간사가 팩스가 하나 왔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우리 테이블 어떻게 받아보는 사람인지 뭔지 했는데 팩스를 써서 보냈어요. 뭐 어디서 울산인가 거기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운전을 하는데 그거를 그 시간을 전부 다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 테이블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끼어들기에도 그냥 빵빵거리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대. 왜? 그만큼 설교 듣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기는 괜찮대. 운전하고 가다가는 엎드려서 울고 울다가는 다시 눈물 닦고 운전하면서 가고. 근데 마지막 말이 인상 깊어. 목사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균형 잡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치우치는 사람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나면 균형 잡을 수 없는 거야. 왜? 나의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리고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이 삶이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주받을 나 같은 인생에게 미치게 된 그 모든 아름다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적인 연합이고 또 그 연합을 통해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간직하고 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에요. 예? 생명적인 연합인데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는 우리는 없다. 이것이 잔을 받는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잔을 받을 적마다 우리는 그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 없는 우리는 없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도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이제여기에서여태까지이야기한것은원론적인이야기입니다원론적인이야기고그럼실제의삶에있어서이성찬이우리에게무엇을의미하느냐하는것이죠여러분생명적으로그리스도예수가우리를위해서못박혀죽으심으로우리가예수를믿는그순간에그예수그리스도의피흘리는공로를의지하여우리가예수그리스도와연합되었습니다원론적인이야기입니다당연한이야기죠문제는무엇이요우리가예수그리스도께서우리를위해서생명을주시고그리고그십자가의죽으심으로우리를위해서천국을예비하셨다고할지라도우리행복하지않을수있는것이어떻게되면우리의삶이실제적으로그분과연합된삶을살지않으면우리는예수님께서우리를위해서생명을주시고그리고우리를위해천국을주셨어도오늘지금이세상을살아가는우리가전혀행복하지않을수있다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귀하고놀라운진리를모두소유하고도그것을누리지못하면서살아간다면은구원을받아서천국은갈지못갈지뭐모르겠지만은그러나더중요한것은지금살아가는그삶이그런놀라운약속과축복을받은사람치고는너무나가난하고초라한삶이된다는것이죠그럼이제이문제를향해서성찬은무슨의미를주는가그것이죠그것은바로그리스도예수께서우리에게허락하신그성찬을마시는그순간에그순간에우리는하나님앞에무슨메시지를받는것이냐하면주께서우리를위해서그렇게피흘려죽으신것처럼우리는그피흘림을통해얻은영적인연합을이러한순교의각오로우리의삶속에서이루어가겠나이다라고하는서원을포함하는거예요그러므로그리스도인의삶에대해서아니한생각을가지고있는사람치고깊이있는영적인삶을누리며살아가는사람들이없어요그렇기때문에교회역사를보면은그하나님의그놀라운영적인축복을누리면서살아가던시대에는압도적인주제는무엇인가하니거룩이었어요그리고죄였다왜냐하면은아니란삶을가지고아니란삶을살아가면서그렇게살아가는사람들은예수그리스도께서십자가를통해생명적인연합을주셨어도그리스도예수와더불어연합된가운데살아간다라고하는그러한놀라운축복들을실제의삶속에서온전히누리지못하면서살아가는거예요그러니까십자가의모든진리들이관념으로만남고자신의삶을지배하는그런능력들이사라져가는것이에요이것이가장커다란문제라고하는사실인것입니다그래서오늘도와서들이야기를하면서제가그랬어요참요즘에세태를보면은말이죠정말어떤의미에서절망적이고소망이없는그런세태들을보게돼요그중에서특별히독서하는것들을보면은말이죠정말야이많은책들이무슨유익할까하는거죠쉽게얘기하면엄청난부수가팔려나가는깜짝놀라게팔려나가는그엄청난책들저도글을써서하나님을섬기고사람들에게봉사하는그런일들로하나님앞에부름을받았을때그때왜저도누구책은30만부가팔렸대더라50만부가팔렸대더라그럴때왜제마음이나도좀내책도좀그렇게사람들이많이읽어줬으면그런마음이왜없겠어요그런마음이잘있죠그책이많이팔려서벌어들이는무슨수익을떠나서말이죠이렇게간절하게내마음속에서솟구치듯이쏟아져나오는이기독교에대한진리를사람들이받아먹으면 인생이 참 변할 텐데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제 왜 안 들겠어요. 어저께 3일 동안 집회를 했잖아요. 경기 저기 서울 경기도 경기도가 서울 이제 시흥에서. 근데 새벽 집회, 아침 집회, 저녁 집회까지 다 한 다음에 밤 시간이죠. 저녁 집회가 다 끝났는데 아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피곤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자야 되겠는데 이 머릿속에서 말이에요. 막 그저께 어저께 아침 어저께 밤인가 그저께 밤에 막 그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안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밤중에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글을 쓰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몇만 명씩밖에 안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몇 년 내에 추세를 보니까 말이에요. 뭐 무슨 책들이 그렇게 잘 팔리나 하면은 책상에 정제세로 앉거나 다 읽은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들은 안 팔리고 반바지 차림으로 소파에 벌렁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한눈으로는 가끔 테레비도 곁눈질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수십만 부씩 팔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팔린 모든 책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추세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뭔가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 깊은 도전을 주어서 자기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자기를 교정시키는 그런 종류의 설교나 책들이나 진리에 대한 토론들은 싫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는 내버려 두고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뿌리를 캐들어가고 보면은 무엇에 맞닿아 있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나태하고 안일한 견해에 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따르시면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이거를 제자들이 마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피 흘림과 살찢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적인 연합을 갖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이 잔을 먹으며 주 앞에 서약하오니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일평생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성찬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적인 연합의 의미를 이 잔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생 매 순간순간을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투쟁하시며 버림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사시면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성취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잔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생명적인연합을그리스도와나누는관계가되었사오니이제는우리가삶으로주와연합되기위하여이제우리는이런죽음을각오하는비장하고결연한각오로주님을십자가에못박게했던모든죄와불의와더불어싸우며그리스도예수와의연합을우리의삶속에서지켜나가겠다고하는거룩한서약을하는것입니다그리고이러한서약과고백은삶속에서계속되어야하는것입니다그러므로그리스도예수의십자가를깊이묵상하고그리고그십자가의영향을받으면서살아가는삶은그리스도인의모든영성의기초가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이십자가로부터출발하지않는모든영성들은항상그릇된길로가고야말았습니다그리스도예수의십자가앞에그십자가의의미를깨닫고언제나그십자가를볼때마다불타는하나님의사랑과그리고불의에대한진노와죄에대한하나님의이글거리는심판과그것을막아서신그리스도예수의희생을느낄수있는사람은언제나그많은영적인체험들속에서도안전한영적생활을이어갈수가있는것입니다그러므로우리는이잔을받을때마다또이잔의의미를생각할때마다우리는이미취소될수없는그리스도와의이연합을우리의삶으로지켜나가기위해서신성하고거룩한결단을해야되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여러분설교를들으면서혹은이제기회가나면내년서부터는그리스도인의죄와더불어싸우는삶에대해서풍부하게증거하고자합니다그때여러분이설교가너무어렵다고생각하면어느청교도의말대로여러분들을위해서는하늘이너무높은곳에있어요천국이정말이조국교회에통탄할정도로한심한이말하자면은말씀에대한이해의수준들이변화되지않으면소망없는것입니다뭐신앙이점점낮은다그러는데뭐가낮은거예요올라갔다시험에들다다시기도하다올라갔다내가보기에는이렇게이렇게이렇게올라가는게아니라똑같이이러다가죽는거예요똑같이이러다가이러다가이러다가응그래서죽는거예요그것도올라왔을때죽으면그래도좀실감이나겠지만떨어졌을때죽으면면목없는거죠그게뭡니까왜그런일들이일어나게되죠모두무지예요그렇기때문에기독교세계에서생각하지않는것은범죄예요생각하지않는것은죄예요그래서무지는절대적으로죄악입니다그리고그것은고쳐지지않으면안되는것입니다그러므로우리는이러한사실을기억하면서그리스도예수와의연합을우리의삶을통해서지켜나가기위해서는삶에대한진지한견해를가져야되는것입니다장난하듯이그렇게살아서는안되는것입니다삶에대한진지한견해는우리로하여금십자가에대한진지한견해에대해서눈뜨게하고그리고십자가아래서살아가는삶이단지구원받았다라고하는해방감하나라든지아니면은천국에갈티켓을얻었다라고하는만족감같은거하나가지고그리스도인의삶을해결한다고하는것은바보같은것입니다그런삶은있지도않은것입니다그러므로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잔을마시면서우리는이세상에살아있는날동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지워진 이 거룩한 순교의 각오와 결단으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버리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좇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뒤를 쫓아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건 가벼울 수 없고 경박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진지하고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감동과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참된 지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사랑은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얼마나 아프실까 하고 흐느끼 울다가 끝나는 것은 그거는 감화가 아니라 센치멘탈리즘입니다. 감상주의인 것입니다. 언제나 눈물을 씻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흘리시는 고난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은 두 번째고 지난주까지 해서 네 번째죠. 그것은 바로 이 잔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사람들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인쳐 주시는, 말하자면 성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떡도 하나요. 하나고 그리고 잔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찬은 큰 떡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띄어서 먹는 것이 가장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잔도 커다란 데다가 포도주를 잔뜩 부어서 같은 잔에서 마시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또 무슨 간염이 걸리네,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마셔서 얼굴 사람은 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떡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금 떼어먹고 어떤 사람들은 한 주먹을 떼어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참 눈치가 없어요. 그거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 잔은 사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잔이 저는 좀 작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작아요. 근데 그걸 좀 큰 데다가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워낙 이 알코올에 약한 사람들은 금방 이 밑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성찬을 마치고 가는데 얼굴이 벌게 가지고 나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자동차나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그 애누리 없이 또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 있게 행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형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잔을 또 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헬라의 판테스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걸 다 먹어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가룟 유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것은 피 흘리시는 것은 속죄는 결국 제한된 사람들에게 속죄의 효과를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자신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간절한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후에도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그 잔을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잔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잔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잔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잔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비록 다른 컵에 따라와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한 잔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잔을 나눌 수 있게 된 이 관계는 육신적인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진하고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암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가지 사람들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과 우리와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인 동시에 우리의 형제들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이의 구분은 국적과 명예와 재산과 학력의 유무와 외모와 피부의 색깔과 태어난 고장 같은 것들로는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영원함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좀 들은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은 내가 죽으면서도 어느 지역 사람들은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사람들은 또 어느 지역으로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목사님이 개척하면 그 교회는 줄줄이 그 지역 사람들이 줄을 타고 올라와서 장로가 다 되고, 어느 지역 사람들이 개척하면 거기서는 완전히 어느 지역 사람들은 야당이 되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는 날에 다 문제가 있어요. 참된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마침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디 다니면서 무슨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말고 열린교회 다닌다고 제발 얘기하지 마요. 창피하니까. 네? 저는 말이요, 저 자신도 그랬고 우리 처갓집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양쪽에 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기도는 본적이고 강원도에서 자랐어요. 근데 서울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그쪽 아래쪽으로 근처도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공평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망국지병이 아니라 망교지병이에요. 종교가 망할 지경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천만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벽 하나 안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지역이 문제가 되면은 오징어포 자르듯이 돌을 말해요. 위서부터 아래로 기다랗게 짝대기 8개 쳐서 잘라가지고라도 돌을 섞어버려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본적이나 호적을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 아니, 근거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든지, 어디가 고향이라고 얘기하면 벌금 10만원 매기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너무 안심해. 더군다나 세상 속에서의 이런 나뉘어지는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갈라지고 그런 거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같지 않은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면 그 벽을 못 뛰어넘고 그거를 세상 장난에 맞추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계의 지도자로 앉아있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권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교계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학교가 단지 도 출신이 그쪽이라는 거 저쪽이라는 이유 때문에 갈라지는 이런 한심한 작태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선천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없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절대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살면서 겪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겪어봤어요? 난 살아오면서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네. 왜 혼자서 그런 걸 느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남 총각을 호남으로 보내고 호남 처녀를 영남으로 시집을 보내면서 동서교류를 하겠다 그러고 길을 뚫는 세상에 말 교회에서 어디서 그 옹졸하게 그거를 가슴에 품고 말해요. 예?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알지 뭘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불신자하고는 또 너무나 잘 어울려요. 얘기했잖아요. 성찬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의 구별보다 더 커다란 구별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별이에요.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속으로 아이고 병신 내 그랬어요 속으로. 신학을 했다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해도 말 같은 질문을 해야지. 에이구, 네. 대답도 안 했어요. 말하기가 싫어서. 그것도 질문이라고 해요. 결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상은. 응? 그 오늘 팩스 보냈는데, 가끔가다 이상훈 하고 부르면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웃긴데. 이상훈이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입니다. 다음에 집회 갈 때 데려가서 얘가 바로 이상훈이라고 소개. 관계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가서 얼굴 새카만 자매하고 와서 목사는 전혀 충격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가장 중요한 구분은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성찬에 우리와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 그 이상의 구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오늘날 영남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동네가 그 빈부의 쌍곡선을 그리는 동네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달 동네고 달도 보름달이 아니라 초생달 동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같이 안 놀아 교회에서. 저쪽은 저쪽 애들끼리 놀고 이쪽은 이쪽 애들끼리 놀아서 내가 얘네들 중등부 공부할 텐데 내가 그랬어요. 네가 예수 믿는 놈들이냐. 근데 그게 전통이라 그래서 아이고 전통 참 좋은 전통 하나 만들어놨다. 비복음적인 전통이 아주 복음을 대신해서 뿌리를 내렸구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날 수 있는 사이에 없는 사이에 왜 말 안 해? 있는 사이에 없는 사이에 없는 사이였어요. 영남 사람하고 호남 사람 사이에 골이 깊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이 깊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콧김 앞에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이 하나님과 손잡고 그분의 발 앞에서 그 거룩하고 어미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격을 좁힐 수 없는 운명적인 골 깊은 사이다라는 관계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느 관계를 예를 들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말이죠. 신앙을 떠나서 생각해 봐요.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골 깊은 관계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세요. 우리가 영남, 호남이 뭐 골이 엄청 깊다. 서로 욕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 깊음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깊으냐고. 근데 우리는최소한영남사람이호남사람들보고지옥의땔감이라고는안그러잖아요근데유대인들은유대인들은이방인들을보고그랬어요유대인들의신앙고백이에요잘못된신앙고백이긴하지만은하나님이왜이방인들을만드셨을까대답은지옥에불때는땔감으로쓰기위해서그게대답이에요빼짝마른사람은별로탈게없고좀이렇게뚱뚱하고이런사람들한참타겠죠그렇게땔감으로쓰기위해서하나님이만들어놓으셔서이세상살아가는것은장장말리는과정이라고생각했어요그러다죽으면은쭉걷어들여가지고계속불지피시는데쓴다고생각을한거예요그러면이제의문이생기죠고넬료와같이아주경건하고탁월해서하나님의인정을받았던이방인들은어떻게되느냐천국에서발닦아주는사람들이라고생각한거예요유대인들그러니까유대인들은이방인들을말하자면인간같이도생각하는거예요당시이방인이라고할수있는헬라인들은유대인들을어떻게생각했어요천하부랑무식한놈들이라고생각한거예요너희가이문화를아느냐이헬라문화를아느냐알렉산더가왜그렇게쭉하고정복해서마지막에아프리카끝에까지가가지고해변이나오니까거기앉아서주저앉아서통곡했다그러죠왜통곡했다그랬어요더이상정복할땅이없어서뭘원했던거예요돌이나금이나은을원했던것이아니라자기가헬라문화의사도라고생각한거예요이문화에비달해서살아가지못하는인생들이얼마나짐승과같은그렇게생각한거예요이철학을모르고살아가는인생들이얼마나비참한인생들인가그헬라의유서깊은이철학들만을오늘날의모든철학사의토대가거기서다놓였잖아요그러니까실제로그런지혜가뛰어난사람들이었단말이죠로마가그찬란한문명을자랑하지만로마는완전히깡통들이에요야만인들이었다고쳐들어와가지고헬라세계를정복했는데문화로서는헬라에게정복당한거예요그로마가이뤄놓은찬란한문화가모두로마자신의문화가아니라헬라의문화란말이에요그러니까그모든토대를놓았던그뛰어나고탁월한철학들지금도철학을하는사람들이아리스토텔레스나소크라테스나플라토같은사람들을부인하고철학의체계를세울수있어요불가능한거예요그러니까그들이이러한지식에비달해서지혜에비달해서살아가지못하는이방인들이정말짐승과같은사람이라고생각했던것들은일면일리가있는것이었단말이에요두사람두종류의사람들이만났어요얘기가통하겠어요통하지않는거죠너희는지옥에뗄겁니다이쪽에서는뭐냐너희는짐승이다너희에게지혜가있느냐모세오경뭐그거들고날치는데너희무슨지혜가있느냐지혜가있느냐말하는그런데십자가의복음이전해지는거예요이거어떤일이일어났어요지옥의뗄감이라도부르던그사람들을부여안고눈물흘리며형제라고부르는일이일어난거예요그렇게미련하다고말하던그유대인들을얼싸안고형제라고부르는일이일어난거예요이거는그래도좀낫죠종과자유인이하나가되었어요종과자유인의차이는오늘날에재벌말단직원차이하고도비교되는거예요그끝까지도주관할수있는그사람들이그러면은형제라고부를수있는관계가된거예요이게무엇이이런그사회전체의기강자체를뒤흔들어놓는이런폭발적인사회변혁을가져온거예요여러분우리여기있으니까이해가잘안가요근데한번잘묵상하면서그시대문맥으로돌아가서한번생각해봐요그밖에있는그예수그리스도를믿지않는사람들에게있어서는이것은완전히지금뭐혁명적인일이에요문화도나가면서말하자면은사람들이어느날복음을듣고회개하고나더니종과자유인이함께얼싸안고형제라고부르는일이일어난거예요수천년동안유지되어오던노예제도가그리스도의사랑안에서제도는남아있는데실제로지배받는자도없고지배하는자도없는말하자면계급평등의사회가이루어지는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제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종과 노예의 사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때의 문맥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충격이에요, 충격.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그 엄청난 민족적인 편견, 심리적인 편견, 신학적인 편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나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성찬을 나누는 이 사이가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감격할 게 아니라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지체들이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요만한 거 가지고 토라지고 뜯어지고 하면서 말이야 다투고 삐치고 무슨 뭐 에이구 그러니 무슨 놈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무슨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해봐요. 성찬을 나누는 이 같은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식으로 내 인생과 가까운 관련을 맺은 사람, 심지어는 나를 그 몸에서 태어나게 한 부모도 성찬을 나눌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신앙 고백 없으면. 매일 같은 이불 속에서 덮고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남편도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성찬을 나눌 수 없어요. 어떤 가까운 세상의 인간도 성찬을 나눌 수 없어요. 네, 그 성찬을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법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나 볼 때 혼자서 성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찬은 목사님이 집례하는 건데 아니 그럼 내가 저기 경포대나 부산에 가서 포도주 한 병하고 그리고 크림빵 하나 사다 놓고 축도하고 성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믿는 무리들이 있고 그것을 집례하는 목사가 있을 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은 잔, 똑같은 포도주 오늘도 여기 뒤지면 여기 나오거든요. 포도주 우리 집에 보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 하나 갖다가 올라가다가 카스테라 하나 써서 쪼개서 경건한 마음으로 접시에다가 놓고 장독대에 가서 포도주 떠다가 한 컵 놓고 그리고 까만 가운 입고 혼자서 성찬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함께 믿는 자녀들이, 함께 믿는 지체들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야, 저 오늘 성찬해야 되겠는데 잘생기라면 순서대로 10명만 쫓아와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성찬해도 안 돼요. 왜? 여기 한 가족의 단위예요. 예? 특별한 경우에는 연합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모임 단위.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만을 위한 성찬, 노년들만을 위한 성찬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가족들이 움직이면 성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에서도 성찬할 수 있죠. 문제는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형제 자매의 영적인 연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떼면서 그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요한 한 사람 불러서 성찬 주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뜻깊은 유월절에 성찬을 주신 거예요. 이 의미가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자기에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연약하여 모두 도망갈 것밖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모든 제자들 잠시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은 피땀 흘려 기도할 동안에 다 졸며 잘 그 한심한 제자들을 놓고도 성찬을 받게 하시고 그 잔을 베풀어 주셨을 때 결국은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가 가까움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찬을 떼면서 잔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잔을 통해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잔을 받으면서 모든 미움과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마음 깊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이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한 가족으로서 기쁨과 서름을 같이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지체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에는 지체들 간에서 뭔가 마음에 깊은 맺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심각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성찬에 참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 자리에 놓여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형상화된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는 깊이는 곧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깊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이런 성찬의 의미를 언제나 가슴에 되새기며 이런 것들이 성찬을 받는 그 시간에 한 번씩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언제나 느끼는 바를 성찬에 와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귀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또 새롭게 보여주셨사오니 생명적인 연합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정신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형제들과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진심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찬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